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산크트빛지를 부르고시 지하철도에서 폭탄 테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에게 4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대통령과 그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시어지고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